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는 19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송코루 랄 슈레스타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네팔 유남 민족사회주의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